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들리는 히어로즈. 왜 웃으세요? 네. 갑자기 깜짝 놀랐어. 예, 들리는 히어로즈 26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들리는 히어로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라디오 방송처럼 녹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제 의문입니다. 과연 잘 들리는 걸까? 그렇죠. 몇 분이나 되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걸까? 뭐 생각보다도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한 100분만 들어도 좋겠어요. 그거는 충분히 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쪽에서 그 올리고 있는 서버 쪽, 네. 거기 집계되는 것만 보더라도 100분은 훨씬 넘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거보다 이제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까? 그건 좀 고민했습니다. 아, 사실 활성화되려면 찾아가는 히어로를 해야 되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 가겠다고 했던 업체도 좀 어려워하시고 좀 안정되시면 또 가야 되는데 사실 네. 지금 첫 컨택하는 업체는 되게 많아요. 그 첫 번째 컨택하시고 찍는 거 동의하신 업체들도 많은데 이제 다들 그 스타트업 업체니까 좀 실물을 손에 쥐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에 그 몇몇 업체는 실물 없이 만났잖아요. 네. 이제 미리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려서 보신 분들이 실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좀 느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물을 좀 들고 찍고 네.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좀 실물이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한 업체는 당장도 갈 수 있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사장님이 갑자기 바빠지셔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저희 찾아가는 기호로 보이는 거죠? 네, 보이는 이유로 네. 찾아가는 이유로 그쪽 기다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요 메르스 사태 진정되고 난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업체들을 많이 찾아뵙고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이는 히어로는 당장도 찍을 수도 있는데 게을러서 못하고 있어요. 네, 저도 참 리뷰 제품 쌓여가는데 저는 찍어놓은 영상도 있어요. 편집을 안 했어. 확실히 뭐 요즘에 리뷰 쪽 많이 좀 재밌어지는 것 같고요. 네. 더 리뷰하면은 모두의 리뷰라는 페이지도 하나 있고요. 예. 예. 그런 것들. 그 모두의 리뷰는 생각보다 네. 인기 좋던데. 그렇죠. 그 아주 공유도 많이 되고. 예. 그 좀 오타쿠 같은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 물건을 사기 전에 항상 리뷰를 좀 뒤져보고 있고. 네.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도 리뷰를 뒤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많이 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또 혼자 지른 거 여러 명이 지르면 좀 안 아까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쪽이 좀 성장하고 나면 디지털 히어로 쪽에서도 정말 리뷰 개념으로다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랑데이 한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비교 같은 거 옛날에 한번 그 스마트 네. 그 밴드들 네네. 비교를 할까 하다 말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시대는 지나가고 또 이제 스마트워치 시대로 왔는데. 그럼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애플워치도 사시는 분도 이제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비교도 해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애플워치의 비든 얼마 전에 올라왔었던 오치성님의 네. 비든도 그렇고요. 비든 애플워치의 뭐 지와 지어베인 이런 것들 다 갖다 놓고서 네. 서로 둘러둘러 이야기하는 거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비공식적으로. 네. 네, 뭐 애플워치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긴 했었는데 아, 좀 소개 안 드렸었네요. 혹시라도 지금부터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 들리는 히어로즈 편집을 맡고 있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나 디지털 히어로즈 그 이인복이라는 이름 검색하시면은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앞에는 언제나처럼 저희는 화면으로 서로 보고 있어요. 항상. 네.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시겠지만은 저희는 얼굴을 보면서 면대면으로 연락드려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한번 그 스튜디오 하나 빌려서 한번 앉아서 한번 해보죠. 아 좋아요. 다음 달에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시간 정도 빌려가지고 네. 앉아서 제대로 한번 녹음도 한번 해보고 갑자기 네, 고음질 방송으로 변하겠는데. 네, 제 앞에 지금 목소리 좋으신 저희 박성원님 앉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원티 팟캐스트 진행자고요. 워낙 제품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보는 걸 좋아해서 하나하나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팟캐스트도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뻘소리 같은 거 하면은 댓글로 욕 좀 해주세요. 댓글에 반응이 없어서 심심해요. 예, 박성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여행 준비 중이신 분들은요, 그 스마트한 여행,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 원티 방송 보시게 되면은 좀 재밌는 내용들, 준비되는 내용들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송 보시고서 궁금하신 건 물어보시면은 답도 많이 잘 드려요. 저는 그 질문하신 분들한테는 거의 퍼펙트는 아니고 답을 열심히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보시고 네.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행사도 또 하나 예정돼 있으시잖아요. 네, 요즘에 한번 해봤어요. 그냥 우리 그 팬들한테 좀 더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 방송했던 건데, 이제 실제 쓸 수 있게, 물론 방송을 보는 걸로도 이제 따라하면 되겠지만 실제 보고 안 하는 분도 많거든요. 네. 실제 따라해서 직접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한 몇 개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찍어서 이제 세미나를 열어서 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세미나 공간 빌리는 값이나 뭐 이런 건 좀 봤는데, 그래도 뭐 이제 모여서 하고 있으면 재밌어요. 다 참 한번 오셨잖아요. 네, 저 재밌었죠.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어디에서도 없는 강의입니다. 세미나는 어디 전국 어디 가서도 아마 못 들을 것 같은 세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유일무이한 세미나이지 않을까, 그렇죠? 국내에서. 이번에도 장소 정해졌죠. 날짜가 정해졌죠. 네. 근데 이번에는 어차피 만석이라서 네. 예, 뭐 오실 수는 없고요. 예, 벌써 없어요. 예. 완전히 그래서, 지난번 안 오셨던 분들이 오시는 거죠? 네, 지난번에 오셨던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한 분 있다. 한 분 이제 그 늦게 오신 분 한 분이 잠깐 듣고서 이제 도망가신다는 분이 있고, 아. 예, 그분 제외하고는 네. 전부 다 새로운 분들이고요. 얘는 지금 일단 여기서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내지도인데 구글 내지도는 여기서 멈출 거고요. 일단 이강에서 네. 왜냐면 그거 말고도 해달라는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유튜브로 방송 만드는 거 한번 하려고요. 좋네요. 예, 그래서 팟캐스트나 뭐 아니면 유튜버 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한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 이러다 전문 강사 되시겠는데요? 네, 그 정도 능력은 없어요. 아니, 하다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저희 뭐 26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6월 마지막 주죠? 아, 그러네요. 벌써 반이 지나갔네요. 지난주에 6월의 거의 마지막에 메르스도 이기고 장마도 이겨낸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26일 날 국내에서도 애플워치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 줄 섰더라고, 또. 저는 그날 간만에 네. 오전부터 강의가 있어가지고 신경도 못 썼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아침에 딱 강의장에 이제 9시부터 강의라서 8시 네. 반에부터 그랬는데, 아니 중간에 강의 들어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애플워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었어요. 이제 사고 오신 거예요, 그럼? 그렇죠. 전 직군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그날 생각을 못 했다가. 근데 보니까 그 전날이죠? 새벽 네. 12시부터. 실제로 줄을 서셔가지고 아침에 대단하네. 구하셔서 바로 가지고 오셨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신 거죠. 사실 제 그 저희 집사람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네. 예전에 아이패드 미니 나왔을 때 집사람 줄 섰어요. 아, 그래요? 저 대신 저 출근하고 나라고 대신 줄 섰어요. 저기 명동 프리스비에. 아, 명동 프리스비 그때는 뭐 줬었나요? 아, 모르겠어요. 뭘 줬는지. 저... 하여튼 집사람이 줄 서서 사왔어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때 꽤 오래 줄 섰을 텐데, 보면. 아, 근데 집사람이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가서 줄을 앞쪽에 쓴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번에도 뭐 1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명동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줄을 쓸 정도로 인기였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애플워치 나오기 전까지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은, 왠지 안 살 것 같다. 비싸다. 그런 얘기 했던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도 안 사겠다라고 했던 사람은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수순이라고. 연일 인증샷 올라오고 있어요. 애플 제품의 수순이라니까 이게 항상 똑같아. 심지어는 그걸 욕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아, 그런 거 보면 참 안 살 거 안 살 거 다 사는 거예요. 이번에 좀 재밌었던 일은 그 기사 제목 자체가요. 아이돌도 줄을 세웠다라고 나왔었어요. 뭔가 했더니만은 샤이니라는 그룹이 있죠. 예. 예, 그 그룹 멤버 중에 키라는 애가 있는데, 그냥 내리고 큰일 날 뻔했네. 예, 사과합니다. 요새 분위기, 사과방송 분위기니까 사과하고요. 97번째로 줄을 서가지고 정말 촬영돼서 나올 정도로 대단한 일이 벌어졌었죠. 줄까지도 살 정도다. 그게 그 아이폰 유저만 의미가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아이폰 유저가 물론 많이 점유율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참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다 아이폰으로 갈아타야죠. 그러니까 애플워치를 위해서 아이폰으로 갈아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네. 뭐 가격은 예상했던 가격대로 나왔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사람들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품절된 것 같습니다. 뭐 몇 대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오늘 오전인가 제가 네. 오후 2시 정도 지금 이제 일요일이니까요. 네. 그때 잠깐 뉴스 보고 있었을 때만 해도 다른 제품들은 다 팔리고 그 스포츠 버전 네. 좀 저렴한 거 걔만 좀 남아 있다 이 소식을 봤는데 오늘 애플워치 구하러 가셨던 바로 그분이 아 그분. 네, 그분께서 못 구했다. 예, 그분 다음 주 게스트입니다. 예. 네. 다음 주는 게스트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네, 그 소식을 전해주셨죠. 예, 예. 확실히 인기는 인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뭐, 인기도 인기지만, 일단 국내에 배정된 물량이 그렇게 많진 또 않을 거예요. 또.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글로벌적으로 지금 물량이 딸린다고 들었거든요. 물량이 딸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생산 속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다만 오프라인이 그렇고요 그 네. 온라인은 26일날 뭐 줄을 안 쓰셔도 될 정도로 오후 네. 2시부터 판매 개시를 했었고요 네.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구매는 가능하십니다 뭐 날짜 뒤로 가겠죠 네, 날짜는 좀 뒤로 가죠 네. 급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백투 더 맥 같은 블로그에는 최근에 줄이나 이런 것들을 얘네가 교체해서 살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면 이렇게 조합하게 되면 얼마 이렇게 사면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저도 봤는데 그 뭐라 그럴까 액세서리들이잖아요 어차피 네. 메인 제품 액세서리에 그 초반부터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조금 쓰면 아주 물밀듯이 나올 거예요 이미 알리를 뒤지면 엄청나게 많아요 액세서리 하면은 결국에 애플워치의 가장 장점은 시계줄. 그렇죠. 시계줄밖에 없잖아요, 사실. 뭐, 할 수 있는, 아, 근데 시계줄 말고 이제 거치대 같은 거는 있죠. 뭘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는 아니지만. 아, 거치대. 네, 집에 있는 그 아이폰과 동시에 충전하는 거치대가 요즘에 많이 선보이고 있잖아요. 키스타트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게 이제 좀, 그 사람들을 좀 꼬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자랑을 할 수 있으려면 역시. 시계줄밖에 없겠죠. 단기간에 하려면은 그 금속줄 같은 거 있잖아요. 반짝반짝한 네. 그런 애들로 좀 돈 들여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실리콘 줄로 어디서 자랑을 해. 아, 제가 오늘 블로그 뒤지다 보니까, 네. 리뷰를 뒤지다 보니까요. 그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뭐에 홀린 듯이 18만원짜리 줄을 사셨더라고요. 오. 네.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와 있더라. 18만원짜리 줄을 사면은 스마트워치 딴 걸 살 수도 있어요. 자,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애플워치가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 40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제 제가 본 분은 중간 거를 좀 사오셨는데도 7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달 5월 25일에 중국판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브에 네. 사진 하나가 올라와서 저희 같은 평민들의 분노를 샀죠. 분노라기보다 부러움을 샀죠. 뭐? 본인이 키우는 개한테 강아지보다는 크니까 개한테요. 그렇죠. 예. 애플워치를 선물을 한 분이 있어요. 부자죠. 그렇죠. 뭐 거기 그 동네 부자가 한 5%만 된다고 그래도 네. 아니, 5%가 넘죠. 사실은 훨씬 넘는데 상위 5%라 그래도 우리 인구보다 많아요. 게다가 골드 에디션을 줬어요. 비싼 거야.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걸 개한테. 좋아. 더군다나 그렇죠. 하나 더 두 개. 양발에? 네, 깜짝 놀랐어요. 양발에. 아빠 양쪽에 태어났죠. 걔는 아이폰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대신 멀리 떨어지면 노티 오겠네. 아, 걔도 있는데. 네, 저는 없어요. 네, 저는 아이폰도 없어요. 괜찮아요. 자, 애플워치가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의 고민은 계속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절묘하게 그날 원래 오전 강의 준비했었던 게 애플워치가 오면서 국내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 네, 그러면서 애플워치 이걸 어디다 써라는 주제로 한 조금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지내다 보니까 실제 구입해 쓰고 있는 분들 중에 쓸만한 어플들이 모여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혹시라도 그래. 애플워치 네,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메시지 쪽에서는, 메시지 어플 쪽에서는 모두가 쓰는 카카오톡 애플워치 버전이 나와 있고요. 그럼 카톡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진동이 올 때 당연히 알려주고 그걸 보면서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한마디로 예, 아니요. 마지막으로 이모티콘, 그 세 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시계니까 그 네. 정도로 만족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리고 라인은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많이 쓰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모티콘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저희 지워치라든지 안드로이드 쪽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죠. 어느 쪽이 개선이요? 아무래도 메시지 쪽에서 안드로이드 쪽은 보면서 바로 음성으로다가 또 날릴 수 있잖아요. 말로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특정 앱을 깔면은 답장도 보낼 수 있어요. 네, 답장 맞습니다. 이제 정해진 답장이지만 보낼 수 있는 네. 건 통이요. 저 통. 예, 퐁 쓰면은 네. 일정한 답장은 보낼 수 있어요. 맞아요. 곧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카톡이랑 라인 정도가 있고요. 더블 메시지 앱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더블 메시지 앱은 뭐냐면 애플워치에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건 참 좋네. 네, 근데 뭐 굳이 조그마한 화면에서 좋아요 정도 누르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자, 메시지 어플은 그렇고요. 뉴스 어플에서도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구글 뉴스고요. 네. 여기 좀 재밌었어요. 그 애플에서 만들었으면 결국에는 뉴스는 구글 거구나. 수 없이. 그 제가 지난번에 저희 쪽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이제 구글이 네네. 뉴스를 애플 쪽에다 공급을 하기로 했다. 애플을. 네, 맞습니다. 구글 뉴스가 나왔고 바로 어제까지의 소식에서 국내에서는 한국경제뉴스. 아직까지 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진 않지만 두 개 정도가 좀 보기 편하게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더 나오겠죠, 뉴스도? 그래요. 하지만 뉴스보다는 저희는 피들리 같은 걸로 보니까 요즘에는 아까 그러니까 사실 뉴스 보시는 분들은 또 끝까지 뉴스를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다들 뉴스 서비스 덤비잖아요. 요즘 페북도 뉴스 앱 만들고 애플도 뉴스 앱 만들고. 이건 애매한 게 그 와치에서 뉴스를 보는 건 좋은데 네. 속보 외에 와치만 죽으라고 보면서 뉴스를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와치를 통해서 헤드라인만 보는 거죠. 헤드라인만. 그렇죠. 그 우리가 스마트워치 쓰면서 노티를 왜 그걸로 봤냐면 노티 온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노티가 오면은 거기서 그 제목 정도 이런 네. 걸 딱 보고 내가 이거를 당장 볼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잖아요. 당장 볼 거는 폰을 꺼내서 보고 아니면은 그냥 다시 스킵했다가 스킵해두고 이렇게 그렇죠. 이걸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워치 차고 다니지만 저도 이게 딱 전화기 꺼내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것 덕에 딱 보고 다 걸러내고 딱 필요한 거 왔는데 그러면 이제 폰을 꺼내서 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 뉴스 앱 중에서는 그런 게 좀 나오면 더 좋겠네요. 뭐 3분 브리핑 하는 것처럼 뭐 지뉴스 이런 데 있는 것처럼 짧게 묶어가지고 단신으로 좀 보여주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사각이잖아요. 그러면 그치. 요즘에 그 페북에 유행하는 이미지 뉴스 네네, 이런 거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물론 좀 그 화면이 작으니까 그걸 배려해서 화면을 설계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도 기능인데요. 네. 애플이 지도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체 지도로 구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도는 제가 사용을 안 해봤는데 그 폰이랑 연동이 아니고요. 네. 워치 자체만으로도 지도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걸 지도사에게 손 위를 보면서 걸어 다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면 되는지.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국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글쎄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국내에서 네. 그런 해외 지도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날이 올는지 참. 예. 대신에 이제 해외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 다니실 때, 그럴 때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 저희 멕시코에 계시는 저희 특파원님 불게 되면은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날 잡아서 부르죠. 네. 아, 그 혹시 얘는 우버 앱은 없어요? 오버앱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우버 안드로이드 웨어는 지원하는데 저, 국내에서는 안 되는데 네. 해외에서는 택시 부를 수 있어요. 우버 택시 호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카카오 택시도 곧 나올 수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 곧 나올 것 같은데. 우버는 지금 안드로이드 웨어에서는 해외에서는 불러들일 수 있어요. 뭐 저희가 이런 이야기 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나온 쓸만한 어플이라는 거고요. 성우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대로, 이 애플워치의 무서운 점은 안드로이드 웨어랑 마찬가지로 확장이죠. 맞아요. 조금 기다리면은 더 쓸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좀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폰용하고 안드로이드에, 물론 아이폰용이 그 UI가 더 미려하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더 미려하다는 거예요. 다, 뭐 앱마다 다른데, 네네. 좀 일반적으로 미려하고, 그리고, 하지만 이제 앱들이 거의 두 개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모든 앱들이 안드로이드용과 iOS용이 거의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아마 시계도 조만간 그렇게 될 거예요. 안드로이드 웨어랑 애플워치랑 앱이 똑같은 게 계속 다 나오고, 거의 대부분 나오고. 근데 이제 그 기계 하드웨어적인 한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뭐를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능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애플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묶어서 이제 딴 데에서 침범을 못하게 할수 있는 기능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만약에 안드로이드랑 똑같은 기능이 들어가 버리면 앱 만드는 회사는 뭐 똑같이 가는 거죠. 좋습니다. 자, 지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운동 쪽 얘기를 드리면요. 애플워치가 나오면서 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나온 건 확실히 심박수 측정이 가능해졌고요. 자체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 없이도 우리 미밴드 차고 다니는 것처럼 걸음수라든지 수면이라든지 그런 측정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장해 주는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원래 되죠 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쓸수 있는 좋은 것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혹시라도 폰이랑 연동해야지만 쓸수 있는 거 아니냐. 처음 이런 이제 이런 거 스포츠 트래커들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그게 아니다. 아이폰 없어도 자체 만들어도 가능하다. 놓고 뛰어도 된다. 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커머스 쪽. 이베이하고 아마존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손목 위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좀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국내 회사 건 되고 있진 않다 보니, 뭐, 애플페이라든지 이쪽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아직은 조금 요원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네요. 하나 좀 빼먹었네요. 이제 음악 쪽에서도, 성훈이 혹시 복면가왕 보세요? 아, 그 TV가 없어요. 예. 그 유튜브 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뭐 일요일에는 항상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복면가왕이 끝나고 나면은 얘가 음원을 벅스에 공개를 합니다. 벅스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셨는데, 벅스에서도 애플워치용 어플리케이션을 내놨죠. 그 사람들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애플워치도. 많이 필요 같아요. 그 손목의 그 작은 화면. 사실 손목의 작은 화면이 얼마나, 그 지금 벌써 몇몇 분들은 애플워치 배터리 문제에 시달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더 오래 간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하루 종일 갖고 지금, 놀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첫날 원래 많이 갖고 놀잖아요. 하루 이틀. 네. 집중력 갖고 놀니까 이제 배터리가 빨리 닳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꽤나 그 배터리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좀 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이 많이 들어간다고, 앱을 여러 개 깐다고 해서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제가 그 안드로이드 웨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앱이 맞아요. 많으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심지어는 안드로이드는 무슨 문제였냐면 그 홈화면 바꾸잖아요. 안드로이드랑 iOS, 애플워치랑 좀그 안드로이드 웨어 쪽이 좀 장점은 그 워치페이스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워치페이스의 기능이 많으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네. 아니면 애니메이션이 많거나 배터리가 빨리 닳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그런 쪽에 이제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능이, 워치도 폰이랑 마찬가지로 기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배터리가 빨리 닳기 때문에 그 앱을 안, 그러니까 애플워치용 앱을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다고 막 이것저것 까시기보다는 뭐 깔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지워버리시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시계를 쓰시는 게뭐 타당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또 오늘 오늘도 계속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빼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신한카드가 신한 앱카드하고 신한 스마트 매니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올댓 쇼핑, 그리고 월렛 카드들을 내놨다고 하네요. 또 음악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건 수순이 되는 것 같고요. 애플워치 구매 예정이시거나 고민 중이셨거나 아니면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요,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어플리케이션들 충분히 사용해 보시면서 누려야죠. 이거 안 쓰면 달잖아요. 그렇죠. 이것 들고 다니시면서 돌아다니는 개동 옆에 있는 거 용도 막 돌려보시고 사람들 보게 잘한 거 다니시고 딱 일주일 지나면은요 시들해집니다. 지금 경험하시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이제 딱 쓰는 것만 쓰죠 이제. 네, 미니 살 때도 그렇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샀던 이 애플 1세대 제품은요 지금 자랑하지 않으면은 쉽게 잊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특히 뭐 사람들이 저희 쪽에도 댓글 달아주시는 게 원래 애플은 2세대 아니냐. 애플워치 2세대에 통화된다는 얘기에 살 걸 막 이러셨던 분들도 좀 계세요. 네.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1세대가 주는 장점도 있고 특히 지난번에 저 이야기 드린 것처럼 OS2 네. 업데이트 예정에 좀 있으니까 때가 되면 또 많은 것들이 편하게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저희는 애플워치가 없기 때문에 말로만 참 애플워치라는 얘기 몇 주 동안 많이 했는데 다음 주에 오시는 분에게 많이 물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요 아쉽지만은 지난번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좋은 것들 많다. 아, 예쁘고 싼 거 애플워치에 비해서는 싼 거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벅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구글에서도 이번에 계속 재밌는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에 구글 뮤직 어떤 것들 있죠? 아, 이번에 구글 뮤직이 이제 애플 뮤직에 대항을 해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애플 네. 뮤직을 견제하려고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원래 구글 뮤직은 국내에서 공식 서비스가 안 돼요. 맞아요. 뭐 아이튠즈 라디오가 국내에서 공식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아이튠즈가 전체가 음악 서비스는 국내에서 서비스가 안 되는데 구글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서비스가 안 돼요, 구글 뮤직이. 물론 이제 뭐 우회해서 들어가서 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구글 뮤직의 장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단 가입하면 쓸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네. 우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내 계정이 그쪽에 딱 등록만 될 수만 있으면 네. 한번 가입이 되면 국내에서 사이트가 열려요, 구글 뮤직. 아, 좋네요. 그러니까 그거가 방법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제가 두 번째 소개했던 방법도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네. 그때 가입을 할 필요성이 있으신 분은 네이버에 최근 글 정렬로 해서 구글 뮤직 네. 가입법을 검색을 하셔서 거기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구글 뮤직이 그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네. 그게 대항해서. 그런데 무료로 개방을 했어요, 무료. 무료로요? 네, 원래는 이제 9.99불 서비스가 있어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9.99불에 유료로 하고 있는데, 구글이 그 광고를 한편 보면, 근데 광고도 지금 아직은 외부 광고가 아니라, 지금 구글 뮤직 그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의 광고거든요. 그 광고를 한 매초 보고, 이제 음악을 스트리밍을 쓸 수가 있어요. 처음에 구글 뮤직 그걸 스트리밍을 쓰게 되면은, 신기한 게 국내 곡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요것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쓰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회원가입만 하면? 아, 근데 이건 제가 해봤는데, 회원가입도 안 하고 그냥 썼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네. 요 방법은 제가 스마트 랩한 타임 뒤에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서 한번 방송을 할 건데,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은 VPN을 써야 돼요. VPN을 한번 써서 우회를 해서 들어가서 한번 써야 되고요. 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계정이 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되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신기하게 하여튼 좀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쓸 수가 있어서 저도 이제 조만간에 이거 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구글 뮤직 오디오 서비스를 국내 분들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할 거고 강의 한번 하셔야겠네요. 이건 강의까지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구글 뮤직이 갖고 있는 곡수예요. 네. 구글 뮤직이 몇 곡을 갖고 있냐면, 3천만 곡을 갖고 있어요, 곡을. 와우. 물론 애플 뮤직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애플 뮤직은 3,700만 곡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네, 그래도. 네, 계약되어 있는 곡이죠. 멜론이 몇 개 갖고 있는지 아세요, 멜론? 아니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400만 곡. 비교가 안 되네요. 벅스는 얼마나, 아까 말했지, 벅스는 얼마나 급인지 아세요? 얼마나 오고 있죠? 벅스는 420만 구. 이건 뭐 잽이 안 돼요, 상당히 그러니까. 안 되는군요. 구글 플레이 뮤직은 3천만 곡, 애플 뮤직은 3,700만 곡을 갖고 있고, 네. 애플 뮤직은 이제 무료 서비스 없이 다 유료 서비스인 거고, 3개월 이제, 뭐 초기에 3개월 무료로 돌린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네. 유료 9.9불, 이제 유료 서비스 써야 되는 거고, 구글 플레이 뮤직은 9.99불로 광고 없이 쓸 수도 있고, 무료로 그냥 쓰실 수 있어요. 누가 돈을 내고 쓸까요, 이러면? 그냥 광고 보지. 그러게요. 근데 이 서비스가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처음에 딱 접속을 처음에 딱 가입을 하고 들어가면 나의 음악적 성향을 물어봐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 음악가를 선택을 해.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채널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요즘 비트가 하잖아요. 비트가 이렇게 라디오 채널처럼 돼 있는데 그 네. 채널을 자동 생성해서 또는 누가 만들어 놓은 채널을 추천을 해줘요. 추천을 쫙 해줘. 그러면 정말 놀랬던 게 퀸을 선택을 했어요. 되게 퀸 라디오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걸 딱 선택을 하면 퀸만 음악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되게 비슷한 부류의 음악들이 쫙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집사람 옆에서 듣다가 이것도 퀸이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비슷한 느낌? 느낌이 되게 비슷하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음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추천과 선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 구글답게 내가 듣는 음악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그 데이터가 쌓이면 거기에 네. 맞게 음악을 더 추가적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애플과 똑같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애플이 원래는 애플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랑 연결해 주는 거나 뭐 네. SNS 비슷한 거를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그쵸. 이것까지는 얘기는 없고. 일단은 우선은 유지고요. 예, 현재 100개국, 100여 개국에 출시가 됐어요, 이미. PC로 들어가서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폰으로 들어가서도 들을 수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앱이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네. 예, 아직까지 iOS용 구글 뮤직에는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iOS용 구글 뮤직에는, 그러니까 구글 뮤직 iOS 버전, 정식 버전이 있어요. 다운로드 하겠네요. 아직까지 라디오 채널이 나오긴 나오는데, 네. 공식 제대로 뜨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구글이 공짜로 벌려놨으니 네. 애플도 뭔가 하겠지. 그럼요. 네네, 한번 잘하겠죠. 붙어라 붙어라 막 옆에서 이러고는. 근데 정말로 우회를 하시면 언제든지 구글 뮤직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간단 우회 방법도 간단하고. 네, 저 말씀해주셔서 그렇게 찾아봤어요. 네. 되는구나, 이렇게. 야, 이거 참. PC에서는 더 쉬워요. PC에서는 더 쉽고, 폰에서가 조금 불편해요. 네. PC에서는 한번 가입돼 있으면 그냥 쓸수 있어요. 뭐 VPN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쓸수 있고, 폰에서는 조금 번거로운 짓을 해야 돼요. 아, 예. 뭐, 빨리 이거 성우님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좀 뒤져봤는데요. 옛날에 썼었던 방법이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예, 계속 돌아가면서 뚫리고 있어요. 네, 지난 5월달 방법까지 막혀 있다고 예. 하니까. 어색까지 나오겠죠. 저도 한번 해보고 나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우회해서 제가 참. 얘기하면은 구글 뮤직이라고 하는 결국 그거네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원래 그거잖아요. 자기 PC에 있는 MP3 파일들. 음악 파일들을 구글 뮤직이라고 하는 서버에 올려놓게 되면은 그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클라우드. 예. 예, 그럼 거기에 있는 것들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원래 두 가지 서비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내 PC에 있는 곡을 업로드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하는 거고요. 거기 라디오 스트리밍이 또 무료로다가 추가된 거고. 들어간 거고요. 원래는 유료였지만. 네. 그건 뭐, 소비자들의 즐거운 일이네요, 계속. 근데 제가 그저께 폰에서 테스트한 걸로는, 네. 라디오 스트리밍은 그냥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할수 있어요. 폰에서. 그냥 뭐라고 할까, 구글 뮤직 가입 따로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래요? 뚫리더라고요. 오. 그 폰에서 VPN, 그, 뭐야. 지금 앱 이름을 까먹어서 사실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 네. 프라이베이트 터널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게 아, VPN 네. 앱이거든요. 이걸 쓰신 다음에, 이걸 오픈하셔서 미국으로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다네. 구글 계정을 새로 만드세요. 아예. 네. 아예 새로 만드셔서, 구글 뮤직을 그세 계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구글 비주얼 들어가서 계정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모든 앱은 그 구글이 제공하는 앱은 그 안에서 그 계정을 전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정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국내에 결제 정보가 없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국내 결제 정보가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국내 카드랑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걔를 VPN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계정으로 딱 전환을 하면 그러면 들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장담하는 건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해도 잘안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야. 네. 그래서 하지만 성우님의 원타임 원팁을 기다리는 걸로 하시죠. 제가 이번 주에 하려다가 이번 주에 찍은 게두 개나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네. 다음 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연관식 이게, 이게. 우선은 뭐,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뮤지션분들, 다음엔 한번 그분 모시고서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겠네요. 예. 음악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글 뮤직, 재밌는 일들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이번 주는 구글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지도 사용하시다가요, 가끔 가다가 잘못 누르셔갖고 위성 지도 누르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트리트뷰, 옛날에 다음 지도나 이런 것도 했었을 때 사용해봤던 분들 계실 겁니다. 스트리트뷰라는 게 그거였었죠. 그 사진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360도 되는 공간 안을 보여줘서 정말 옆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그렇죠. 앉은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였었는데, 사실 그 시작은 구글이었었죠. 예, 구글 스트리트 뷰가 제일 유명하죠. 예. 혹자는 구글 스트리트 뷰만으로다가 컴퓨터 앞에서 여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 되게 유명한 영상 있어요. 그 미국 횡단 영상. 그 뭔지. 스트리트 뷰로 친구들 네 명이서 앉아가지고 화면이 네. 클릭클릭하면서 미국을 횡단하는 거야.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예. 자, 이 구글 스트리트 뷰가 직선으로 달렸었고요. 이 다음 버전이 나오고 항상 얘기됐던 거는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이번엔 수직 스트리트 뷰가 나왔습니다. 네. 그쵸, 뭔가 있어요, 여기 수직 스트리트 뷰라 그래가지고. 말 자체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지금도 되니까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대상이 뭐냐. 한마디로 수직이기 때문에요. 예. 산입니다, 산. 그렇죠. 산에서 여러분들이 산 절벽 올라가는 거예요. 절벽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다가 위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밑에 뭐가 있는지를 볼수 있는 거죠. 네. 그 아시다시피 스트리트 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동차가 달리면서 360도 되는 사진을 계속 찍습니다. 예. 찍고 돌아다니는 영상을 이제 짜집기를 해갖고 우리는 편하게 볼수 있게 만든 거죠. 그렇다면 이 수직 스트리트 뷰라고 하는 것들은 역시 누군가가 촬영한 영상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카메라 메고 올라갔다는 얘기지. 카메라 메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재밌는 거는요, 이 제일 첫 번째 대상이 됐었던 산이 어디냐.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명소이자 수직으로 910m 솟아 있다라고 하는 바위산, 엘 캐피탄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야. 그쵸? 엘 캐피탄. 일부러 한것 같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요세미티는 애플이죠. 예. 애플 OS10의 이름인데, 이 다음 버전의 이름이 차기작이 엘 캐피탄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구글에서 뭐 밟았죠? 그러니까 밟았다고 얘기할 지릴 것 같아. 때 그냥 올라간 거지 뭐 네, 일부러. 밟았다. 혹은 굉장히 큰 엘캐피탄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를 구글이 바닥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한마디로 정복을 해버렸어요. 정복을 한 거였네. 그런 의미로밖에 이건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일부러 굳이 거기 할 필요도 없잖아요. 좋은데 되게 많은데. 그리 말입니다. 근데 딱그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예, 맞아요. 구글이 넘어섰다, 일부러 넘어서겠다. 딱본 거죠. 그래서 자극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보면은요, 잠깐 스토리 얘기 드리면은요, 카메라까지 가져가서 올라갔고요. 이걸 지금 담은 사람은 노즈 코스라고 하는 가장 힘든 코스인데, 전설적인 등반가라고 합니다. 린 휠이라는 이분. 그리고 이 코스를 가장 빨리 등반한 기록을 갖고 있는 알렉스 호널드에게 도움 요청했다고 합니다. 뭐 이분들은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착용을 해서 며칠 동안 암벽을 등반하면서 엘캐피탄을 촬영했다라고 해요. 그럼 계속 올라 몇 번을 올라갔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영상 뽑으려면 한 번도 계속 아니고 올라가면서 하는 거죠. 돌아가면 한 번씩.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요, 샘플로 해갖고, 밑에를 보게 되면은 그 보통 산에 올라가다가 잠깐 누워서 자잖아요. 예, 그 바위 같은 데 걸쳐가지고 예, 그런 남자의 모습이 보여요. 예, 그리고 마우스를 제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위를 보면은 진짜 바위산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카드보드랑 묶일 거거든요. 네. 하나 이제 막 고개 돌리면 막 절벽이고 그럼요. 고개 올리면 하늘 보이고 멋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앉은 자리에서 암벽 등반을 할수 있게 된다. 그렇죠. 저는 뭐, 제일 기대가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뭐 아마존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시간이 많더라도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것들, 전 구글어스도 너무 좋았었던 게, 그 아즈카 벽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말 신기한 것들, 그 평원에, 나스카 평원. 그죠. 나스카 평원. 네, 평원에 있는 그림들.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볼수 있으니까, 구글 그렇죠. 어스를 통해서 볼수 있다는 게꽤 감동이었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 많이 쳤잖아요, 그거. 막 UFO네, 괴물이네, 막 이런 것들. 뭐 물에서 이상한 동물 재밌죠. 나왔다네,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던데. 맞아요. 그런 거 모아봐도 재밌을 것 같다. 그거 사이트 있어요. 그런 것만 잔뜩 있는 사이트 있어요. 나중에 저한테 하나 알려주세요. 그 요거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요, 엘스 캐피탄 스트리트 뷰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글 지도가 바로 실행이 되면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검색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영상에 대한 전체적인 주소는 저희 디지털 히어로즈 페이지에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뭐, 정리하자면은 구글이 확실히 애플을 견제하는 거를 보여줬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그 생각도 나네. 요세미티 국립공원 캐피탄을 이렇게 찍어야겠다라고 갑작스럽게 결정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뭐 갑작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뭐? 애플에서 발표하는 거고 애했다 이러면서. 어디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가는 거지. 그래, 공원이야. 사람 이름에선 큰일 날 뻔했는데 여기서 한 거지. 어딘가 절벽으로 결정을 해놓고 네. 그냥 어디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플을 발표하는데 절벽이야. 아싸! 이러면서 가는 거였어. 아니다. 그죠. 요세미티는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세미티를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요세미티는 이름을 쓰고 있었으니까. 어차피 그게 그 캘리포니아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랑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까워요. 그게 요세미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만 가면 요세미티가 나오니까 네. 어차피 그쪽을 타겟팅을 해서 뭐꼭 굳이 엘 캐피탄 아니라도 딴 데라도 할수 있는데 네. 하필 또 애플이 발표를 하니까 야 올라가는 김에 저기 가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뭐 재밌는 걸좀 발견을 했고요. 이거 좀 보시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도발하고 하는 거 있으면 재밌을 텐데요. 근데 또 우리나라 또그 외국 기업 거는 그냥 얌전히 봐주는데 우리나라 또 끼리 또 그러면 또 외부에 또 소리가 많잖아요. 왜 우리끼리 싸우니 못해 가지고. 아니 뭐 그래도 뭐뭐그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싸울 거면 이렇게 멋지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이슈를 만들 거면 네 이렇게 이슈가 또 도움도 되잖아. 그냥 뭐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요 의미를 내포화를 할 뿐이지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 같아. 자 올해 상반기 이제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6월 말이니까요 끝나기 전에 애플워치가 나오면서 한번 뒤숭숭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구글에서 새로운 소식을 내놓으면서 하반기에 뭔가 불똥이 좀튈것 같아요. 네. 네, 전자지불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아,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구글이 국내 전자금융업 인가를 받았어요. 네. PG 업체 금융업, 등록, 네. 그러니까 PG 업체가 된 거죠. 그 PG 업체, 이제 카드 결제기 이렇게 많이 내놓잖아요. 그런데요. 네. 이제 그 업체로 구글이 공식 해외 업체 최초로, 오, 네, 멋있네요. 그 외국계 기업 최초로 전자금융 인가를 구글이 받았어요. 네. 근데 구글이 안드로이드 페이를 이제 국내에다가 뭐 구체적으로 서비스할 일정이 없다고 이제 발표를 했다긴 하는데 네. 사실 인가를 받았으면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받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지네 말로는 뭐 이번 인가 이후에 사업 방해도 확정된 법도 이거 다 구라야 돼요 이게 이거 네. 이미 확정해놨으니까 이거 아 받았겠지. 뭐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 인가도 받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럼요. 안드로이드 페이 이게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수수료가 없잖아요. 예, 기가 막히네요. 원래 구글 플레이에서는 네. 비자 마스터 계열만 쓸 수가 있어요. 원래. 네네. 그러니까 그럴 수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PG 업체, 그러니까 사업 인가를 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국내에서 있는 다른 카드 업체들도 물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얘네가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결제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냥 카드, 그러니까 꼭 비자 마스터 아니라도 할수 있다니까. 네. 그런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구글 페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장사하는 거지. 그렇죠. 결제기도 뿌리면서. 뭐, 공식적으로 된 업체인데 뭐 하는 거 아니야. 결제기라고 해봤자 요즘 스타일로 뿌릴 테니까 NFC로 하겠죠. 이제 NFC 그럼요. 넣겠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NFC가 대부분이 있어요. 그 T1이 때문에 NFC 네. 단말기 있는 가게가 엄청 많거든요. 그걸 할 수도 있고요. 한때 우리 이슈였던 그거잖아요. 그 조그만한 거다 하는 거. 네. 스마트폰에 껴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구글 정도면 다 무료로 뿌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시작을 했으니, 그러니까 네. 이게 이 뉴스가 되게 짤막하게 나온 뉴스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구글이 기존에, 그러니까 구글이 어떤 사업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글이 지금 결제 시스템을 그 검색이나 이런 거에 계속 묶고 있잖아요. 검색, 유튜브 그렇죠. 이거에 계속 결제를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는 거지, 이제. 국내에서 가능해지는 거지, 이제 조금 조금씩. 물론 이제 유통업까지 한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국내에서 국내 업체들하고 묶어서 시작을 해볼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그거랑 다 아마존, 맞물리겠네요. 우리 얼마 전에 그 구글에서 모바일 구매 버튼 나온다는 얘기도 한적 예,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일맥, 다그 일맥상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국내에 전자공인 인가를 받으면서, 네. 갑자기 그게 눈에 확 들어온 거죠, 저는. 요것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나. 야,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 계속 핀테크 얘기 나오면서 제대로 된게 없다 얘기 나오고요. 그나마 활성화된 게 요새 카카오페이, 실업, 뭐 이런 것들인데, 한 방에 보내버릴 수 뭐, 한 방에 아직 간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을 하는 있는. 네. 거니까. 이제 요거 보고 이제 조금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지난주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나온다라고 하죠. 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대기업 중에 이니시스. 정확히 이니시스였던 것 같은데요. 이니시스. 이니시스 얘기만 들어도 왠지 싫은데. 요새 유명하잖아요. 아니, 뭘 하려고 그러면 계속 깔아주는 게 걔네잖아. 그렇죠. 제일 유명하죠. 케이지 이니시스. 뭐 맨날 PC 꺼버리고 막, 그 브라우저 끈다고 나올 때마다 짜증이 막. 케이지 하니까 제가 또 그냥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네. 뭐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예, 케이지 이니시스, 그 다날이었었네요. 제일 유명한 결제 업체들. 가나요? 네. 얘네들이 뛰어든다는 얘기도 했었고, 다음 카카오도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 걔네들이 피지 아니에요? 그 그렇죠. 이니시스 이런 데들 대표적이죠, 이니시스는요. 있잖아요. 그 저는 아까 구글을 얘기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경험이 좀 필요할 텐데, 괜히 그 생각이 드네요. 이미 얘네들이랑도 한번 접촉은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안 했을 순 없겠죠. 특히 다날 같은 경우에는요, 텐센트하고 결제 제휴를 맺었더라고요. 뭐, 텐센트랑 맺었으니까, 했다는 것 같고. 저희 또 알리페이, 네. 구글페이. 만약 구글페이하고 알리페이 정도만 활성화가 되고, 애플도 참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 예. 그 애플페이다. 그 페이 전쟁만 일어나게 되면은, 국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귀찮은 것들 많이 덜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이게 듭니다. 다 외국 거잖아요. 네. 대부분 외국 거잖아요. 참, 걱정은 돼요. 그런 시스템들이 다 외국에 들어와서 네. 국내가 버벅이고 있는 사이에 네. 딱 점령을, 그러니까 인지도를 높이고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진짜로 수수료 제로 막 이렇게 해서 붙기 시작하면 그럼요. 그러면 뭐, 그, 점포들이 안할 리가 없잖아요, 점포들은. 그럼요. 다, 나 그럼 그 수주 안 받는 쪽으로 가지. 참, 그런 거 보면은, 빨리 우리도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좀 뭐, 막고 있는 게 규제 같은 게 있으면 좀, 그, 막을 건 막고 풀어야 될건 풀어야 되는 거, 이걸 빨리 결정을 해서, 그, 각 회사들이 자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야, 이거 한번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쿠팡. 네. 쿠팡 같은 경우에도 좀큰 자본이 들어갔잖아요. 네. 얘도 뭐 알리페이하고 연계될 수 있을 거고요. 아, 그럼요. 거기 알리페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뭐, 그렇죠. 하신 분이 그쪽하고 관련이 있으니. 네.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세계가 글로벌이 우리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이상 뭐 빚장 갖고 있을 땐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아, 그럼요. 생각하시고 더 많이 월급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고민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이렇다더라. 뭐 저희야 이런 정보를 말씀드리고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네. 그 업체에 계신 분들은 정말 머리 싸매고 뭔가 기획서와 그런 거 하시고 계실 거예요 이미. 대신에 이제 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저희처럼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규모로 움직이시는 분들이라면요. 이거 역시도 이런 기사들 있으면은 좀 챙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저렴하면 좋잖아요. 아, 자기한테 그럼요. 또 도움이 될 만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요새는 이런 정보 모르면 더 억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재밌는 소식이네요. 7월달 은근히 재밌죠. 이후에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데요, 이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 상반기 것만 정리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유통과 결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터지고 있는 것 같은 핀테크가. 그럼 저희 7월 초에는 그거 한번 해야겠습니다. 상반기 결산. 네. 디지털 히어로즈 10대 소식 같은 것들로 상반기 있었던 이슈를요, 한번 정리해드려야 할것 같아요. 네, 저희 뭐 준비했었던 내용들,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조금 끝났고요. 또, 지난주에도 재밌는 제품들 소개해 주셨었는데요. 인기리에 계속 지름신을 유발하는 코너 중에 하나죠. 예. 크라우드펀딩, 그것을 알려주마. 이번에 또두 가지 제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과연 이 제품이 종료되기 전에 이 방송이 네. 나갈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왜 3일 남았거든요. 아, 빨리 올릴게요. 예, 3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일요일 기준 3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3일 남았는데 뭐냐면 이번에 맥북 사신 분들 아니 맥북 사실 분들이 이제 좀 네. 보셔야 돼요. 파워예요, 파워. 뭐, 그러니까 맥북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볼터스라는 제품입니다. 볼터스. 볼토스. 예, 볼터스고 얘는 이제 요즘에 걔가 포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USB-C. 그 네. USB-C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그 USB-C 아웃 그리고 뭐 USB 3.0 지원하는 그런 그 확장되는 것과 포트 확장하는 네. 허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얘는 이 자체가 배터리를 갖고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서 얘로 그러니까 이거 자체의 배터리로 맥북을 충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보통 이게, 노트북을 네. 충전하는 배터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요. 얘는 노트북 자체를 충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 자체 충전도 되고, 그리고 물론 모바일 기기는 당연히 충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USB 포트 두 개를 확장시킬, 그러니까 USB 3.0 포트 두개 확장이 되고, USB C 포트 하나가 더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일에 여러 가지 뭐 제품을 이제 고민을 하신다면, 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볼터스가 두 제품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35W, 그러니까 와트시의 제품이 있고, 하나는 55W인데, 이게 이제 이 얘기는 사이즈가 틀리고요, 배터리. 사이즈 네, 자체가 틀리고, 그리고 사용 시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본체를 꽂았을 때 얼마나 더쓸수 있느냐 이런 게좀 바뀌는데 용량 차이니까 그래서 디자인 이쁜데요, 이거? 예 가격 자체는 119불 얼리버드 아마 지금 다 끝났을 거예요 지금 얼리버드가 예다 끝났어요 얼리버드가 다 끝나서 작은 게 119불 큰게 149불이에요 물론 일부러 골드 에디션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골드 에디션은 199불이기 때문에 50불 더 주셔야 돼요 근데 뭐 요거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요게 8월부터 딜리버리예요 다 만든 거네요, 그러면.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얘네들 다 네, 만들었고 만들어 이제 봐라. 선 판매하는 거예요 선 판매 선 판매하는 거고요 이건 지금 개념적으로 봤을 때선 판매한다고 봐야 되고 32,000불이 목표인데 74,000불이니까 이미 초과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방송이 나간 당일 아마 끝날 것 같은데 거의 당일이나 그 다음날 정도에 마감이 될것 같은데, 이 마감 되고 나면 아마 이제 판매도 하겠죠. 판매도 할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품. 이제, 디자인 이쁘네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제품이 제법 그 디자인도 괜찮고, 디자인 뭐 박스형이니까 뭐 괜찮다고 괜찮은 거고, 그냥 네모나다고 네모난 건데, 근데 헛장과, 그러니까 그, 다들 허브만 생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워낙 허브가, 그리고 맥북 자체가 이게 배터리가 좀 오래 간다고 그러는데, 외장 기기를 꽂으면은 그만큼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 외장 기기가 배터리를 그만큼 쓰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시면은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침 제품입니다. 예. 검색어 어디서 하면 되나요? 검색은 킥스타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네. Voltus, VOLTUS. 네, 볼터스. VOLTUS. 네, VOLTUS로 검색하시면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좀 예쁘고 작게 나왔습니다. 예. 물론 두께나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네. 아주 작은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노트북을 할때 이거 하나 가져가면 원래 사용 시간이 좀 길으니까 아예 충전기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없을 것 전 노트북 충전해준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같아요. 예, 노트북 자체 충전해 주죠.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만큼 배터리들이 있어요. 효율이 높다는 거네요. 네, 일반 노트북도 그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들이 있어요. 그 정도 파워를 갖고 있는 배터리도 있는데, 얘가 이게 가능한 게 포트가 USB-C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능한 것 멋지네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샤오미 거를 기대해 볼게요, 저는. 네, 두 번째 제품 어떤 제품이죠?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요게 조금 이제 그 애플워치가 나와서 그 마음이 네. 상해 있을 페블 유저랑 아니 안드로이드 그 웨어 유저들을 네. 위한 제품이에요. 얘는 아직 애플워치를 위한 제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데우스 엑스, 이걸 뭐 아리아라고 읽어야 되나? 데우스 엑스 아리아라고 읽어야 되나? 하는 스마트워치 컨트롤 액세서리예요. 악세사리. 제품은 네. 액세서리. 이 제품은 스마트워치 끈에다가 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스처를 인식해요. 제스처를 인식해요. 옛날에 그 미오라는 제품 기억하세요? 이게 팔에다 차면은 팔 움직여가지고 그 어떤 컨트롤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네. 그 인터페이스를 가진 제품이 옛날에 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능을 스마트워치 끈에다 매달아서 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손가락 움직임도 인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침에. 손목의 움직임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얘로 PC도 조작을 할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워치도 조작할 수 있어요. 물론 고프로 이런 것도 조작이 된다고 그러고요. 뭐 페블 이런 것, 페블용이 있고 안드로이드 웨어용이 있어요. 이두 가지가 있고, 안드로이드 웨어용이 좀 비싸긴 해요. 좀 비싸긴 한데 어차피 호환이 되니까 뭐 만약에 안드로이드를 바꿔도 거기다 껴서 쓸수 있다는 얘기죠. 아침이네 이거.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는데, 페블은 네. 직접 그 유선 커넥팅이 돼요. 페블은 유선 커넥팅이 되고, 이제 안드로이드는 무선 커넥팅을 해야 돼요. 무선 커넥팅을 하는데, 이게 사실 저도 안드로이드 차고 다니는데, 이게 손을 못쓸때 뭔가 노티가 이걸 날려버리거나 어떤 그쵸. 뭐 하고 싶을 때, 요즘 손목을 이렇게 돌려서 제스처가 튕기긴 생겼는데, 이제 OK 같은 건 못하잖아요. 네. 밑으로 빼는 거는 이런 거나 위로 올리거나 이런 거는 할수 있지만 OK를 못하는데, 이걸 하고 있으면 손을 움직여서 OK라는 어떤 기능을 실제 작동시킬 수 있는 거죠. 애매하네요. 이거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참. 근데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드로이드 웨어를 쓰고 있는 한도에서 네.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손을 못 쓰는데, 그러니까 손을 못 쓴다는 게이 한쪽 손으로 터치를 못하는 상황, 화면 터치를 그쵸. 못하는 상황인데, 맞아요, 한 손을 맞아요. 비었는데, 만일에 내가 어떤 걸 보거나 지우거나 아니면 뭐 다음 단계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오케이 구글 뭐할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어떤 기능을 조작해야 될때 정말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런 손 움직임으로 뭐다 없애버린다든지 작동을 시킨다든지 할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손 움직임이 좀 묘하네요. 저는. 예, 몇 조금, 가지 정해놓고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정해놓고 하고 있죠. 네. 정해놓고 그 손에 따라서 사인을, 그러니까 차라리 정해놓는 게 속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영상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손을 오므리면은 뭐가 되는 것들, 손가락을 엄지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예, 그런 식의 한네 가지 정도 제스처가 있는 것 근데 이제 평상시에 많이 하는 제스처를 하게 되면 같아요. 이게 네. 오인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이렇게 평상시 일부러 해야 되는 제스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좀뭐 아닌 동작도 일부 있긴 하지만. 뭐 가격은 안드로이드 웨어용이 이제 129불 지금 현재 하고 있고, 129불이고요. 그리고 그 페블 타입용, 태블용은 지금 69불. 태블용은 조금 싸요. 그 시계 끄내다 넣는데, 태블용은 좀 싸고, 유선이라 블루투스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싼 거고요. 안드로이드형은 블루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고, 이런 제품인데, 뭐, 그 안드로이드형, 아직 시간도 21일이나 남았고, 펀딩도 성공을 한 상태인데, 이제 배송이 내년 2월이에요. 조금 시간은 좀 멀긴 한데, 뭐 제품 자체는 그 사진으로 보는 상태에는 영상으로 보는 한도에서는 개발 시료는 괜찮은 것 같다. 개발 쪽으로 하고 있는 건 괜찮은 것 같고, 대신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과연 양산도 그렇게 안정성 있게 나올 것이냐. 이 미호도 처음에는 그 디자인을 치킨 버처럼 했었는데 나중에 디자인도 막 바뀌고, 또 실제로 제품이 나왔을 때는 아 그렇게 영상만큼 잘 안 된다는 얘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뭐 얘도 안 그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스마트워치 안드로이드용 계속 차고 다니신다면 이런 거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시계는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괜찮은데, 시계 위에 붙이는 액세서리니까. 그렇죠. 붙이는 액세서리니까 요거는 더 오래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재밌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안드로이드 제품 갖고 계시는 분들, 안드로이드 웨어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한번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키스타터고요. 이게 좀 DUSEX 아리아. 네. 듀스 엑스 아리아 이럴 거예요. 듀스 엑스 아리아. 듀스 엑스 아리아.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이제 데우스라고 읽어야 될지 디우스라고 읽어야 될지. 스마트 와치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요. 네. DUSEXARIA로 돼 있고요. 아마 네. DUS만 쳐셔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리고 재밌는 시도들, 재밌는 제품들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재밌는 제품들 찾으시냐고요. 제가 재밌어서 보는 건데. 근데 뭐 그때 저희 쪽 사이트에도 한번 네. 올려주시긴 했었지만은 키스타터 제품은 충분히 조심하면서 투자하셔야 되죠. 아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하나 나가리가 났죠. 예, 나가리가 네. 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술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제가 전에 한번 현실성 없는 애 소개시켜드린 적 한번 있었잖아요. 제가 소개해드려서 이건 현실성이 없어 보니까 좀 위험해서 일부러 소개하는 거다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런 제품들이 키스타터나 그 인디고그에 제법 많아요. 만일에 궁금하셔서 이 제품 진짜 효과성이, 그러니까 실제 가능할 건지 궁금하시면은, 물어보시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네. 뭐 아는 한도에서 네.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거 정도는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뭐 질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 확인 정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뭔가 예. 이거 제품, 저희가 소개하는 제품 외에, 이 제품 괜찮나요? 한번 구매하고 싶은데 궁금하다. 라는 것도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저희가 사보고 싶은 제품이면은 사라고 얘기를 먼저 할게요. 아 그렇죠. 저희가 구경하고 싶은 제품은 바로 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구매시켜 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 오늘은 6월 28일이고요. 예. 벌써 내일하고 모레면 이제 이번 주가 끝나고 저희는 7월 달 하반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고민하셨던 일들이나 아니면은 계획 세우셨던 일들 아직 다 못하신 일도 많을 텐데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예, 그러네요. 네, 하지만 7월 달부터는 또 새로운 기운으로다가 새로운 재밌는 일들, 새로운 기대로다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디테일 히어로즈 역시도 다음 주 7월 달에 더 좋은 이야기와 재밌는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리는 히어로즈"는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히어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글로 디지털 히어로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DIGITALHERO로 검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은 네이버에서 디지털 히어로즈를 검색하셔도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IT 제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이 있으시거나 리뷰를 원하시는 제품, 좀 더 심도 있게 IT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digitalheroes@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digitalheroz입니다. digitalheroes@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즐겁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